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특히 커리어 우먼이 한동안은 우리 스크린을 장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과 사랑 이야기, 예전에는 참 근사해 보였죠. 청년 실업이 50만에 육박하는 지금, 어쩐지 영화 속 주인공들은 너무 피곤하다고, 쉬고 싶다고,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나 내일 떠난다. 직장에 사직서 던지고 무작정 여행 떠난다는 친구의 전화 한 통. 가슴속에 파도를 일으키네요. 덩달아 떠나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떠나야 하는 지친 마음이 공감도 되고 안쓰럽기도 해서요. 지금 혹시 짐 꾸리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짐만 꾸려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그저 마음만 늘 여행 가방에 담아두고 계신가요? 지금 가슴 속에 파도가 마구마구 일어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 문 리버를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사실 마음을 늘 여행 가방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접니다. 요즘에 참 피곤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세상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최근에 많이 잃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아유 사는 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빠져들었어요. 게다가 봄이잖아요. 봄만 되면 왜 이렇게 몸이 아프죠? 몸도 아프고 만물은 생동을 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해서 약간 우울했는데 파도 소리가 약간 위안이 될 뿐더러 게다가 힘내서 뭔가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에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듀서와 함께 영화음악을 진행을 합니다. 박혜영 프로듀서님. 원래 부장님이세요. 저희 MBC 안에서는. 그래서 늘 부장님 부장님 하다가 프로듀서라고 그냥 지칭을 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에서 자 다음 리포트는 누구누구 부장입니다. 누구누구 차장입니다. 하는 걸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나 청취자에게는 그는 기자일 뿐이지 어느 조직 안에서의 차장도 부장도 그 누구도 아닌데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마 저희 박혜영 프로듀서도 저보다는 매우 연배가 높으시고 정말 부장님이시지만 더욱더 뭐랄까 연륜과 그리고 신선함과 새로운 기운으로 저의 FM 영화음악 새로 시작하시는 길에 힘을 많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박혜영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오늘 FM 영화음악 다음 곡은요. 애니메이션 곡 중에서 골랐어요. 바로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예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아, 참, 저희 FM 영화음악으로 사연들을 올리실 분들은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오셔서 그 게시판에 글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지도 통 없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모나리자 스마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지금 들을 곡은요. 서울 관악구 신림산동의 곽태민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천년 여왕 중에서. 자, 이 곡 원제 스페이스 퀸으로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확실한 것은 노래는 여자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맞아요. 나라 세데카가 부릅니다. 엔젤 퀸. 산책 FM 영화음악. 네, FM 시네마 댓글. 아, 이번 한 달간 애니메이션 특집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 애니메이션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마니아들이 참 많아요.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니아라고 하면 그 전문가 이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황혜림 씨. 글쎄요, 뭐 아는 거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니까. 네. 사실 뭐 제가 가진 정보라는 것도. 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되게. 네. 좋아하는 부분도 틀려서. 네, 맞아요. 예, 어떤 캐릭터, 뭐 어떤 감독. 네. 어떤 음악. 예, 하나하나 요소들을 다 짚어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네. 자, 지난주에는 그 일본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미야자키 하요라든지 스튜디오 지브리 출신의 감독들. 네. 그리고 오시이마모루 감독. 그리고 뭐 그런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적인 감독들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네. 오늘은 조금 대중들에게는 좀 덜 알려졌지만 그래도 마니아들의 그 적극적인 추앙을 받는 아마 그런 작가 감독들을 만나보게 되겠죠? 예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감독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감독 이름을 몰랐다 해도 국내 TV 시리즈를 통해서 소개됐던 감독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역시 뭐 모든 감독들을 다 소개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스타일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일본 애니메이션의 스타일리스트들이라. 자, 그럼 그만큼 아주 강력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일단 뭐 시작은, 린타로와 메트로폴리스 얘기를 먼저 할까 하는데요. 네. 메트로폴리스 얘기를 하자면 또 데츠카오 사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때는 사실 이제 TV 애니메이션과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산업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시작을 했던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리미티드 기법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그 기법이나 그런 제작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데츠카 오사무라고 하면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발전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매혹됐건 매혹되지 않았건. 네. 그 뭐 그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건 긍정에서 출발하건 정말 그 이후 후배 세대의 감독들에게 가장 어떤 그 뿌리와 같은 영향을 준 감독이 아닌가 싶고요. 네. 국내에는 뭐 우주소년 아톰으로 알려졌던. 네. 예, 철원 아톰. 네, 예. 정말 잊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동글동글한 그 아톰, 그 가장 인간적인 로봇이라는 평을 들었던. 네. 캐릭터와 함께 이제 미래 세계에 대한 하나의 초상을 그렸던 작품인데요. 네. 63년에 처음 이제 그 무시 프로덕션 제작됐고 그때 방영이 되면서 그 일본 내에서도 TV 애니메이션과 만화 영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당시 만화 영화라고 더 많이 불렸었죠. 네. 그래서 만화 영화에 대한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아톰의 스토리는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네. 것 같은데, 숙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 대신할 만한 그 로봇을 만들었던 과학자에게 다시 버림받고 나서 나중에 그 서커스에서 활동하다가 다른 과학자에게 이제 그 일종의 구원을 받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면서 또 인간들의 어떤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 싸움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톰인데, 아톰은 굉장히 그 꼬마 캐릭터잖아요. 어린이. 네. 캐릭터고 또 동글동글한 귀염성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그 스타일인 데츠카오 사무가 이제 만화가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 그림 스타일 자체가 정말 하나의 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원형적인 캐릭터. 네. 같은. 예, 그렇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데츠카 오사무 감독이 많은 그 일본 감독들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네. 특히 린타로 감독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 린타로 감독에게 이제 뿌리가 됐다는 건 이제 메트로폴리스를 얘기하려다 하고 보니까 그런데요. 네. 메트로폴리스라는 작품이 이제 로스트 월드, 메트로폴리스, 와야만 할 세계, 그래서 3부작, SF 3부작이라고 불리는 이제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더더욱 직접적인 뿌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이제 린타로 감독 역시도 그 메트로폴리스나 어떤 데츠카 오사무 감독의 작품을 보면서 아, 정말 언젠간 저런 작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메트로폴리스에 착수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린타로 감독은 정말 많은 마니아분들이 좋아하시는 감독인데 한마디로 줄이긴 어렵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얘기하자면 정말 그 시각적인 미학의 극치를 보여준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 일단 그 카무의 검이라는 그 무협물 같은 경우에 그 사무라이들의 얘기인데, 살인범으로 오해를 받고 나서 이제 닌자로 키워지는 카무이라는 소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제 닌자들의 싸움에서 이렇게 대결을 보여줄 때 칼로 이렇게 상대를 베는 장면들을 정말 그 리미티드 기법이 발달한 일본에서 이제 워낙 화면 연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셀수가 제한되면서 화면 연출을 그렇죠. 색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네. 중에 하나로 이제 칼로 상대를 베는 장면에서 정말 눈앞에 번쩍하는 그 일종의 투과광, 네. 예, 빛 효과 이런 특수 효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 기법을 동원해서 장면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가장 멋지게 정말 베는 느낌이 나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했던 감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정말 시각적으로 가장 이제 스타일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인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린타로 감독에게 그렇게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이런 시각적인 요소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린타로 감독 같은 경우는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우리에게는 그 우주 해적 캡틴 하로. 네. 네, 하루 선장. 하루 선장. 예, 우주해적 하루 선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은하철도 999 극장판이라든가, 뭐, X라든가, X 극장판이라든가, 이런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혹자는, 네. 그러니까 린타로는 어떤 작가,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가 확실한 작가라기보다는 장인에 가깝다라는 평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 장인이라고 해서, 뭐, 작가와 우열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린타로 본인이 가장 이제 지향하는 세계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사에서 표현할 수 없는 네. 예, 실사와 똑같다면 재미가 없을 것이고 예, 실사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상상력을 자기 마음대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이다. 뭐 물론 많은 감독들이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봤을 때 스토리나 장르보다는 사실 아 이걸 정말 내가 해보고 싶다 표현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때 이제 그 작품에 그 작품 매력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땡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요. 자, 우리요. 음악을 한 곡을 듣고 해서 네. 그 일본의 스타일리스트 애니메이션 감독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두 곡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데스카 오사무 감독의 철한 아톰 중에서 타카시 요시마츠의 영화 음악 아톰 왈츠 그리고 이어서 린타로 감독의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레이첼스가 부르는 I Can't Stop Loving You입니다. So I'll just live my life in dreams of yesterday. Dreams of yesterday. Those happy hours that we once knew. It still made me blue. They say that time heals a broken heart, but time has to steal since we've been.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데츠카 우사모 감독의 철완 아톰 중에서 아톰 알츠, 그리고 이어서 메트로폴리스 린타로 감독의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레이첼스의 I Can't Stop Loving You. 보면 이렇게 I Can't Stop Loving You처럼 가장 감미로운 곡들은 영화 속에서 가장 역설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하거나 가장 끔찍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일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I Can't Stop Loving You도 메트로폴리스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에서 쓰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역설적이면서 그래서 더 인상적인 장면에 쓰였는데요.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 통신망에 침투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진 이제 세력과 이 로봇을 유연하게 구출하게 되면서 이제 우정을 쌓아가는 소년, 요 두 축이 이제 대비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레이첼스의 곡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던 세력이었던 그 봉거지 같은 지그라트라는 거대한 네. 일종의 욕망의 바벨탑 같은 예,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이제 정말 건물이 산산조각을 나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무더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는 장면에서 네. 아주 서정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 아주 기묘한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괴의 이미지와 네. 또 이런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곡과 이런 정말 가장 기이한 데뷔를 이루는 신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지 않나 싶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그 린타로의 아주 시각적인 연출이 돋보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예. 이 일본의 스타일리스트 감독들을 보면요. 이 애니메이션 스타일리스트 감독들을 보면 유난히 SF적인 상상력을 작품 속에서 많이 발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린타로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작품을 갖고 가리지 않고 해왔지만, 순정 만화 혹은 학원물은 한 적이 없다. 네. 왜냐하면 일상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일상에는 별 관심이 안 생긴다. 본인은 네. 그래서 가상현실이나 SF적인 상상력이 훨씬 더 심취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담고 뭔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심오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그렇죠. 결국 메트로폴리스 같은 작품도 이제 그 데츠카우 섬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에 뭐 전에 얘기했던 오시마모리 작품 세계를 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간과 테크놀로지를 얘기했던 오시마모리라면 이제 이 린타로와 메트로폴리스에 나타나는 얘기는 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에 네. 결국 그 불화도 생겨나고 대립도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 이 데츠카우 사무의 작품은 이제 그 아톰이 그러했듯이 로봇 혹은 그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에서 네. 예, 또 희망을 보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미래 세계에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이미 로봇이 실용화된 게 60년대 이후라고 하니까 네. 예,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공존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그 SF라는 무대에 대해서 또 이제 매력을 느끼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어떤 애니메이션 감독을 오늘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린타로와 감독을 맡고 그 시나리오를 오토모 가치로가 썼는데요. 네. 예. 오토모 가치로 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그렇죠. 작품이 아키라의 네. 감독이죠. 예. 예. 그래서 두 사람은 세대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린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어릴 때, 17살 때부터 학교가 싫어서 애니메이션을 워낙 하고 싶었고 해서 이제 바로 그 리미티드 시스템 안에서 데츠카우 사무 아래서 배워가면서 그 애니메이션을 체득한 작가라면 오토모 가치로 같은 경우 이제 만화가로 먼저 출발을 해서 네. 만화가로 형동한 다음에 자신의 이제 원작인 아키라를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독에 입성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 그래서 그 리미티드 기법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장인으로서 커온 린타로와는 이제 좀 다르지만 네. 두 사람이 이 데츠카우 사무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이제 메트로폴리스를 통해서 아마 현대 사회에 대한 하나의 오마주 혹은 비판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기투합하고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때 그 거기서 이제 인연을 끌어내서 이제 다음 감독으로 이제 오토모 가치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은 또 이제 그 린타로의 장편인 환마대전이라는 작품에서 네. 오토모 가치로가 캐릭터 디자인을 맡으면서 아. 인연을 맺은 바 있고요. 네. 예. 이제 오토모 가치로의 세계라면 사실 작품 수 자체가 많은 건 아닌데요. 네. 예. 그 작품 수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아키라라든가 네. 뭐 메모리즈라든가 네. 그래서 작품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 팬들이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 대표적인 작가로 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정말 그 사이버펑크라는 말에 네.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작품으로 꼽히는 아키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아키라 같은 작품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셨고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이정표 같은 작품이기도 했고요. 예,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아키라 같은 경우는 그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도쿄가 한번 붕괴한 뒤에 새로 탄생한 네오 도쿄를 무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범한 소년이었던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즐기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테츠오라는 소년 또 친구인 가네다 이 소년들이 우연히 그 아키라라는 그 제목에서 드러나는 게 이제 아키라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우주의 근원이자 어떤 절대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이 절대 에너지를 깨우려고 하는 어떤 세력 군부에서 실험을 거쳐서 깨우려고 하는 세력과 이 세력에 우연히 휘말리게 되면서 이 테츠오라는 소년이 이제 비밀 연구소로 잡혀가고 그래서 친구들은 그 친구를 그러니까 태초를 구하려고 하고 이 태초라는 소년은 실험 대상이 되면서 자기 초능력을 그 과정에서 이제 자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 폭주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얘기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주려면 굉장히 그 복잡하지만 네. 예, 그 일단은 그 아키라라는 절대 힘에 대한 그러니까 절대 에너지라는 것이 마치 통제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극중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로 표현이 되고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서 이 힘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파장은 일파만파 그래서 좀 가늠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두 작품 다 대포의 거리도 그렇고 이 아키라도 그렇고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키라가 절대 힘을 가졌을 때 어떤 통제되지 않는 절대 힘에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얘기라면 대포의 거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스 중에서요. 네, 메모리스 네. 중에서요. 네, 대포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피소드를 오토모가치로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했는데요. 전체 분위기가 이제 마치 군국주의 분위기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힘에 통제되는 사회. 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매개를 가지고 이제 두 작품에서 조금씩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오토모가츠히로 감독은 그렇게 어떤 권력이라든지 권력의 속성이나 혹은 권력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감독인가요? 예, 이 두 작품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많은 그 일본이 애니메이션 팬들, 이 가츠히로 감독의 팬들은 이 감독의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매료가 됐나요? 일단 아키라가 보여줬던 그래서 아키라의 도쿄 붕괴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터미네이터 2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만큼 네. 예, 굉장히 그 당시로서 파격적인 영상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제 오토바이 질주신 처음에 딱 그 대치호와 친구들이 이제 오토바이로 질주할 때 그 굉장히 속도감 있는 액션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단 시각적인 장치들이 좀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림체에서도 네. 기존에는 이제 데츠카오 사무의 그 동글동글한 네. 예, 귀여운 소년들의 캐릭터나 아니면 이제 70년대 사파체, 그러니까 좀 그 사파의 그림체에서 그림체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그림들이 있었다면 이제 아키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람의 실제 비례에 비슷한 가까운 그래서 아주 좀 사실적인 그림체 또한 당시로서는 이제 좀 새로운 형식이다라는 네. 평을 많이 들었었고요. 네. 정말 사실 이 아키라와 메모리즈와 이런 오토모 가츠히로 감독의 작품들은 뭐 일본 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헐리우드에서도 많은 영화 감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키라 같은 경우는 88년 작품인데 사실상 그 나중에 나온 공각기동대 오시마무르의 네. 공각기동대와 더불어서 정말 그 특히 해외 시장에서 일본 애니메를 알리는데 아주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래서 컬트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개봉 당시에는 제작비가 25억 엔으로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네. 평을 들었었는데 그 극장에서 아주 실패를 해서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이게 원작이 워낙 방대하고 그 원작의 내용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함축하다 보니까 두 시간이 넘는 런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용이 정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할 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당대의 어떤 그런 뭐 흥행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후에 뭐 6년, 7년이 거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정말 뭐 해외시장에서 특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결국은 다 수익도 제작비도 다 회수를 했고요. 자, 뭐, 그,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뭐, 더 반갑겠지만, 저희 뭐, 팬들의 입장이나 혹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러한 감독이 나타난 것 자체가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많이 그 애니메이션 팬들이라면 곡을 들으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라디오에서 곡을 한번 더 들으시면 더 반갑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토마 가츠히로 감독의 메모리즈 중에서 Cannon for the 이 중에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A Boy and a Portrait. 네, 오토모 가츠히로 감독의 메모리스, 그 중에서 캐논 포더 중에서 A Boy and a Portrait 들어봤습니다.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정말 스타일리스트라고 할 만한 감독들의 작품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오토모 가츠히로 감독 이야기를 했고요. 네. 세 번째 감독 이렇게 막 여러 명을 소개하다 보니까 좀 바빠지는데요 마음이. 네. 세 번째 감독은 그 국내 개봉작인 무사 주베이를 통해서 알려진 네.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입니다. 네, 그 폭력과 유혈 남자 네. 액션과 예. 네. 그 뭐 만화하면 특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를 많이 뒤바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다 함께 볼 수 있는 거라고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이건 도저히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거의 전작이 네. 사실 그 18금이라 할 만큼 네. 아주 이제 과격한 폭력신과 네. 뭐 액션 연출과 또 이제 좀 비장한 정말 하드코어 혹은 하드고어라고도 네. 불리는 예,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인 작가인데요. 그 분야에서는 네. 최근에는 뭐 사실 애니매트릭스에 참가하면서 또 세계적으로도 또 이름을 알리게 됐죠. 네. 아 사실은 그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작품 역시 이 그 오토모 가츠히로의 아키라처럼 네. 미국에서 더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더 이제 컬트로 인정받았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트릭스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일단 뭐 국내에 소개됐던 무사주베에서도 드러나지만 뭐 첫 장면부터 정말 검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네. 예, 그 번쩍번쩍하는 이제 검날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서너 명이 한꺼번에 쓰러져 나가고 하는 이런 사무라이 활극 스타일을 네. 이제 그게 현대물이든 아니면 이제 무사주베이 같은 시대극이든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감독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무사주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감을 얻었던 작품이 또 카무이의 검이라고 아까 린타로 작품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린타로 감독이 이제 그 스타일이 뭐 투과광이라든가 이런, 그, 그러니까 화면을 한 칼에 베어낼 때, 이렇게 뭐 한 줄기 빛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네. 기법을 썼다면, 이제 그때 같이 일했던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이 이제 그런 스타일을 보면서 또 이제 영감 얻어서 무사주베이에서도 이제 그, 그보다 한 단계 발전된 액션 연출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무사주베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무사주베이나 애니메트릭스 중에서의 한 그, 그 프로그램이라는 작품만 봤는데 뭐랄까 그 요괴의 존재 무사주베이에 보면요 네. 물론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 상상력을 극대화시킨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그 무사들이 등장하는 데서 요괴나 괴물이나 이런 존재를 등장시킨 것이 어떤 일본 그 전통 문화의 그 뿌리를 둔 건지 아니면 요시아키 감독이 특별히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요괴를 등장시키는 부분은 뭐 그것 때문에 요괴나 어떤 일종의 일본 괴담의 전통을 네, 따르고 그렇죠. 있다라는 예, 평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무사주베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본 막부에 대한 약간 전복을 꿈꾸는 어떤 네. 키몬의 8대 악인이라는 거의 이제 요괴화된 사람들, 무사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무사주베이가 거기에서 계속 맞서 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대결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줄거리가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혹은 요수도시라는 현대물을 배경으로 한 것에서도 마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계의 세력과 인간계의 세력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벌어지는 싸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거미여인, 거대한 거미연 같은 요괴가 네. 예, 현대도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일본 괴담의 전통에 대한 뭐 감독의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현대사회 혹은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공포를 이제 요괴라는 그 대상에 투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이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그런 그 좀 기괴한 존재들 네. 그 외에도 그 아주 폭력적인 장면들 외에도 상당히 성적인 장면들 네. 또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정말 그 때로는 포르노그래피의 한 장면을 예. 예. 생각, 연상하게 할 만큼. 예. 예. 그래서 사실 여성 관객들의 경우에 좀 순간적으로 어떤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는 그래도 좋아하게 된다면 그건 아마 이제 그 심파 이 사랑의 코드와 심파의 코드는 네. 적절히 섞어놓은 그래서 네. 말하자면 이 노골적인 표현의 수위에 네. 좀 눈감아주게 되는 네.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진 감독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표현의 수위는 상당히 높은데 그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정서는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폼생폼사의 일단 남자 캐릭터 네. 네. 정말 그 세상과 적극적으로 화해하지도 또 섞이지도 않으면서 유유히 흘러가는 듯한 그런 어떤 무사들의 캐릭터 네. 무사 주베이도 그렇고 뱀파이어 헌터디도 그렇고 이제 그런 캐릭터들 고독하지만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존재들과 또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여성들과의 사랑 그래서 굉장히 정말 사랑의 정서는 정말 심파적이기 그지 없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순정파에 가깝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은 하드코어 프로노에 가깝지만 예. 정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뭐 가슴이나 이런 신체 노출이 좀 과하고 네. 남성적인 시각에서 좀 드러나더라도 이제 눈 감아주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이 가와즈레 요시아키 감독은 뭐 그 단편 작업들도 많이 했죠. 장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니메트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의 작품을 조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애니메트릭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작품에 참여를 했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와즈레 요시아키 작품 역시 그 유혈낭자한 액션과 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비장미, 네. 정말 그 비장한 활극의 정서 이런 것들을 또 서구에서 또 서구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컬트적인 작품으로 떠올랐었고요. 네. 이제 그런 작품들을 이 애니메트릭스를 결국 이제 그 제안한 감독들이나 예, 워셔스키 형제 같은 감독들도 일본 애니메이션에 또 매니아들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돼서 이제 제작자 조예실퍼가 도쿄에 왔을 때 일본 감독들과 이제 만남을 시도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애니메트릭스 중에서 가와즈레 요시아키 감독이 만든 프로그램의 곡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할까요? 네. 예, 엔딩 타이틀곡 듣습니다. to convert is its choice to make. It's their nature. He cannot wake up. Do not let him wake up. He's had a rough day. 네, 가오즈르 요시아키 감독의 애니매트릭스 중에서의 프로그램, 그 엔딩 타이틀 들어봤는데요. 피스 오케스트라의 Who Am I? 였습니다. 아,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 스타일리스트적인, 정말 스타일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 감독들을 쭉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마니아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고,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 새로운 이름이다 하면서 새롭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자, 또 어떤 감독을 만나볼까요? 사실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뭐 소개해드릴 감독은 그 또 이제 애니매트릭스에도 참여했던 감독이기도 하죠. 카우보이 네. 비밥의 감독인 와타나베 신치로. 네. 네. 사실 그 스타일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꼽았지만, 뭐 스타일리스트가 이 사람들뿐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에 뭐 기억나는 뭐 그럼 대자키 오사무는 몇 뺐냐 그 뭐 백경전설이라든가 블랙잭을 만들었던 혹은 뭐 안노이 대학기 같은 감독 예, 좀 이따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혹은 뭐 건담 시리즈는 몇 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담이나 엘반게리온 같은 경우 정말 그 15분 20분 내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작품들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와타나베 신치로 끝을 맺을까 하는데요. 네. 이 감독은 이제 다수 차세대 감독들이 그렇듯이 역시 그 애니메이션 자체보다는 영화에서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오시마모로가 그랬고, 네. 와타나베 신치로도 그렇고, 가와지리 요시아키도 굉장히 영화적인 문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연출에 있어서 앵글이나 어떤 이런 그 캐릭터 연출 자체에서 그 아주 사실적인 어떤 영화의 실상화와 같은 사실적인 또 리얼리즘을 끌어오는 부분들이 많은 감독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카우보이 비밥은 뭐 국내에서 투니버스를 통해서도 방영이 됐었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미래 세계의 현상금 사냥꾼들의 얘기죠. 그래서 카우보이라는 제목이 이제 의미하듯이 정말 SF적인 배경,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무대로 한 카우보이들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웨스턴의 느낌, 웨스턴에서의 그 카우보이들의 캐릭터 느낌도 있고, 또 굉장히 그 감독이 좋아했던 장르기도 했다는 누아르, 홍콩 누아르를 좋아했다는 고백을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감독들, 이 캐릭터들의 유형에는 그 굉장히 각자 그 어두운 과거, 혹은 묵중한 어떤 기억에 눌려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네 명의 현상금 사냥꾼, 그러니까 스파이크, 뭐 에드, 제트, 회의라는 네 명의 사냥꾼들이 각자 다른 과거와 배경을 갖고 있지 서로 만나서 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안고 있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이제 그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생활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쭉 늘어놓고 있죠. 그래서 TV 시리즈 같은 경우는 98년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당시 이제 심야 시간대에 주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시 심야 시간대에 이제 방영이 됐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폭력의 묘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고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일부 에피소드는 방송 불가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예. 예. 와타나베 신이치로만의 그 개성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잠깐 말씀드렸던 캐릭터의 특성. 그러니까 감독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게 어떤 기억의 문제다.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기억이기도 하고 네. 그 기억 자체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억된다는 게 또 삶의 출발이기도 한데 이제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모호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제 페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오랫동안 냉동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린 인물이고요. 네. 이제 스파이크 같은 인물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연인과 헤어져였고 뭐 이런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또 범죄를 저질러야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매료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특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아주 생생한 묘사 혹은 그 독특한 캐릭터의 창조 이게 바로 와타나베 신이치로 감독만의 그 특징이라고 감독만의 많은 감독들이 매료되는 특징이긴 하지만 네. 저도 와다나베 신이치로 감독의 작품에서 또 돋보이는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네. 쓸쓸하기도 하고 정말 그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걸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카우보이들의 삶 같은 삶을 쫓아가면서 이제 그들의 정서를 또한 그 음악으로도 네.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네. 있는 작품이죠. 일종의 고독한 그 현대인들의 어떤 초상을 그 네. 작품 속에서 아주 잘 묘사하는 작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그 작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일본의 그 개성이 강한 작가들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거의 시간이 지금 인사를 드릴 시간밖에 거의 없는데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 했고요. 황혜림 씨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제 새로운 다른 나라로 이제 우리는 옮겨가겠죠? 네. 이제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다른 네. 나라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은 아무래도 이 와타나베 신이치로 감독의 카우보이 비밥 TV 버전. 사실 이거 왜 다른 음악도 또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칸나요코의 영화 음악입니다. 탱크. 청취자 이영선 씨 듣고 계십니까? 신청곡인데 이 곡과 함께 FM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전 정은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kay, three, two, one, it's jam.